사랑할 줄은 몰랐어. 내가 변할 줄 몰랐어. 정말 바보처럼 우연처럼 그대 난 만나게 됐나봐. 힘겨운 날들에 지친 내게 어느샌가 점점 다가와주 그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네. 어색한 그대의 첫인상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 마음이 이제야 흔들리나 봐. 사랑할 줄은 몰랐어. 내가 변할 줄 몰랐어. 그대의 눈빛에 마음속에 빠져가고 있어. 사랑할 줄은 몰랐어. 이렇게 될 줄 몰랐어. 정말 바보처럼 우연처럼 그대 난 만나게 됐나 봐. 한 번씩 두 번씩 볼 때마다 어느샌가 점점 커져가는 그대 나의 심장을 뛰게 하네. 그토록 바라던 나의